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 어떤 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막 과거에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와 막 얘기하는 모습을 이 세 사람이 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했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가, 얼마나 예수님만이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경험하는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현실은 어떻냐면 지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딱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막 바리새인들하고 종교인들하고 사람들하고 막 변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딱 오셔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딱 달려오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달려오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을 가누지도 못한다. 좀 내가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이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네,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게 잘 읽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책망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건지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나온 그 아빠를 책망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제자들과 막 변쟁을 했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건지 그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책망에는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한 것은 그냥 한 사람, 어떤 제자들, 귀신을 못 쫓아낸 제자들을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대면 뭡니까? 그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를 가리키는 거잖아. 에? 그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 때 모든 사람들 다 가리켜서 싸잡아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결국 우리의 얘기하고도 우리의 이야기, 그 우리 자신의 이야기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이 그 뭐야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책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 또한 동일하게 믿음 없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정말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수련회 때 어떤 한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래요. 그럼 어쨌든 난 과거에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견한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이라는 거를 어떤 공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공식으로 이해해요, 신앙을. 여러분, 절대 그런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구원이 확실히 보장됩니다라는 그 어떤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이해를 합니다, 늘. 그렇죠?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일단 네가 구원 받겠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다. 나를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를 걱정하는 것부터 문제다 그랬어요. 왜요? 원래는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천 번을 얘기하고 만 번을 얘기하도 이해를 못하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뭐 죄인이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그냥 죄를 져도 되고 주일날 빠져도 되고 뭐 술 마시고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나를 합리화시키는 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이게 큰 심각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를 깊이 감사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얘기를 해줘도 이 죄인이란 것을 내가 그냥 당당하게 죄를 질 수 있는 어떤 그 합리화시키는 걸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들 그게 가당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봐야 돼, 살펴봐야 돼요. 참된 믿음은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고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나는 지옥 가도 할 말 없다, 그걸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내가 이제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죽으면 지옥 갈까 안 갈까를 염두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도 할 말 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들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네. 자,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 우리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어때요? 뭔가 힘이 생기죠? 네. 아, 믿는 자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내가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 내게 뭔가를 주겠구나, 뭔가 축복을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를 제대로 하고 간절히 하고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도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확실히 믿고 정말 제대로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고 기도라는 것도 기도를 내가 확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정성스럽게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쉽게 이 성경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과 기도는요, 어떤 우리가 쌓고 우리가 막 뭐 노력하고 애쓰고 막 뭐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그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그 우리 기독교 언론 사이트가 있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막 비판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뉴스앤조이가 뭐 모든 기독교의 비리들 다 까발리고. 네. 이게 얘가 진짜 같은 기독교 편 맞는지 할 정도로 막 심각하게 까발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번 주에 올라왔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여자애가 미국의 어떤 교회인데 어떤 한 8살, 9살 된 여자애가 여기 나와서 막 간증을 해요. 하면서 막 방언을 합니다. 방언이 뭐지? 브라카파 바바 뭐 샤바바바 막 이런 방언을 하면서 막 그 성도들에게 뒤에 막 어린아이들 서 있고 성도들에게 손을 뭐 이렇게 깔때기로 하고 하나님께 이 깔때기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방언을 했더니 엄마와 아빠와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다. 막 사람들은 막 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계신 뭐 거기 있는 그 목사가 이 여자 아이한테 방언으로 기도해라 막 이렇게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손 이렇게 올리는 그곳으로 그 깔때기로 막 복을 내려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차가 생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어떤 집이 생길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큰 교회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걸까요? 네? 물론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정말 이게 문제지만 물론 아무 기대가 없는 기대가 없어 보이는 우리 청년들도 좀 문제긴 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을 제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요 이 본문을 우리는 그냥 쉽게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밖에 이해를 안 해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확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확신이 아니에요. 예? 없던 사실을, 없는 사실을 있다고 믿는 그 사실, 그 확신,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 내가 갖는 어떤 힘과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의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적으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더 많다, 믿음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확신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건지, 그분이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지 그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나에 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그 믿음의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를 붙드는 거기 때문에 나의 믿음에 확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믿음은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내가 덜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별벌이 없어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내 믿음이 막 확신이 넘쳐나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막 강력해서 나는 이분을 너무 잘 믿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뿌듯해, 그게 날 살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객관적 내 외부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날 붙드시고 계신 게 날 살리는 거야. 이해가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막 보잘것없고 막 맨날 하나님을 의심하고 외면해도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 대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나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진짜 아 이분을 믿을 만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그냥 없는데 내가 억지로 짜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그 아비의 태도는 이상해요.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얘기했으면 아 그래요 난 믿을게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믿을게요 얘기했다가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진짜 믿음일까요?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보는 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이 없네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고 그러한 이 아버지의 고백, 아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 절대적 믿음, 이 눈꽃만치도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죠. 내가 열심히 간절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고 진심으로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오히려 내가 믿음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믿음 없음을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앞에 산 얘기예요. 우리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34절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결국 믿음이란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죠. 뭐가 믿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을 자꾸만 어떤 능력을 받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요. 믿음을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나를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있는 존재이군요. 그래서 그런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은 다 죄일 뿐이군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할 수 어떤 인간 계속 얘기하죠. 어떤 인간도요. 나는 내 삶을 이래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지옥 가도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천둥 번개가 쳐서 내가 쪼개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인간은 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게 되게 돼요.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런 부인당하게 마땅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나를 부인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는 그 능력, 그게 진짜 믿음의 능력인 거죠. 어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죠.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그냥 불쌍해가지고 병 고쳐준 거 귀신 쫓아내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워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조금 찾아가 봅시다.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 아이가 들렸던 귀신만큼 정말 끔찍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절,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 3, 4, 5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던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사오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7절을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는 알아. 근데 뭐가 없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안전한 거, 자기가 편한 거, 자기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귀신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귀신에게 그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놀랍죠? 우리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귀신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결국 자기의 안정을 추구하고 자기의 잘됨을 추구하고 자기의 그 뭐야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몰상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귀신의 그 태도와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지 보세요. 자,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도록.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수십 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한 사람이 지금 자유를 얻고 드디어 살아났는데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떠나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으면 그분을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 너로 떠나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왜 그래요? 돼지 떼가 2,000마리가 죽었기 때문이죠. 돼지 떼 2,000마리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에 관련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영혼이, 한 영혼이 살았다 이것보다 자기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휘청거리니까,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떠나달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 이 동네 사람들의 태도와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귀신하고 어때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귀신,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던 그 귀신의 그 모습과 정신 나간 그 모습과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하는 태도는 뭐예요? 자기의 안위 때문에, 자기의 잘됨 때문에 자기 삶에 뭐가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상태가 뭔 거예요? 단순히 정신 이상이 아닌 거야. 귀신 들린 상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나의 욕심과 탐욕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렇게 대우하고 여기는 거. 여러분, 그게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들 이 세상 전부는 다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것은 단순하게 아 귀신 들린 어떤 이상한 현상을 고친 거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움이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런 사건인 거죠.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귀신을 못 쫓고. 바로 제자들은 그동안 귀신을 쫓았거든요. 병도 고쳤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보고 예수님 믿음 없다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병 고치는 역사와 이런 것들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 계속해서 부인해야 될 내가 구제불능의 존재이구나를 아는 거고 십자가를 져도 할 말 없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처우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할 말 없는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으로 여기지 않겠죠. 십자가의 그 앞에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비굴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게 멋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또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가, 자신의 삶의 행복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귀신 들린 삶인지 모르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면 제일이고 가난하고 병들면 불행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건강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다 내가 있잖아. 나 잘 돼야 되는 나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나 힘들면 안 되고 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안 되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호막이로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 거죠. 이들에게 믿음은 나를 확장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반대로 나는 계속해서 부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자기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들이 소유하고 갖고 싶고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신자의 믿음이고 신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도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우리가 주기도문 매주 외우잖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내 이름은 어때도 됩니다. 무너져도 됩니다. 올림픽 영광 안 받아도 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내 뜻은 무너져도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내 나라, 나라는 내가 중심이 된 그 나라는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그거예요. 믿음이란 거, 기도란 거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더 이상 못 살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럼 진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진정한 삶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광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스스로는 못 얻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합시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 12, 13절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 11,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들 좀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형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하나도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감옥에서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믿으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내 형편이 내 모습이 형편없고 내 상황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대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들 자유로운 거야. 이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게 문제가 안 된대. 내가 풍부해 봤지만 그것도 뭐 하나님이라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내가 뭐 이렇게 힘들어 봤지만 그 힘든 게 하나님이라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겠죠. 내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어떤 혜택이 오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나를 본다면 좀 제대로 봅시다. 죄인인 나를 봅시다. 지금 숨쉬는 것도 가당치 않을 그런 나를 보세요. 그래, 그런 내가 살고 있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신 숨쉬지 못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이라는 거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모든 면에서 그분만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분만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도록 할게요.